go. 요즘 우리 사이 이상한가 봐. 자꾸만 늘어 나의 잔소리들. 아니야 너도 그래 나와 똑같아. 말만 하고 안 지키는 약속 만들어. 당분간은 핑계 나에게는 핑계 남을 아픈 게 해 그걸 아니 그지도 않나 들리지도 않나 이제 그만 회사에 이럴 때마다 내가 먼저 널 찾아야 하니 왜 이것 봐 이 바보야 너 할게.